싱글해도 여전히 거리는 마음 좋더라. Hot pink보다 진한 보라색을 더 좋아해. 또 뭐더라 단추 있는 파자마 립스틱 좀 짓고 잠자. 소리임을 살아보 꾸준만 듣던 잡을지 yeah. 겨우 숨은 곡에 남아 기쁨도 잠시 암호 아프니까 만장춘 일을 지은 아오바는 말이야 지금 막 서른인데 나는 절대로 안 해 근데 막 어른이 돼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너보다 다섯 살밖에 안 먹었는데 스물 위살은 아래 고맘때 right 때 애도 워낸 the one and night 때 그저 night 때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 어둠이 드리워질 때도 겁내지 마 너무 아름다웠어 꿈이 활짝 웃어 언제나 사랑받는 날